당신의 눈 나에게 보이도록 한 걸음만 가까이 오세요. 나의 마음 당신께 보이도록 나를 보는 당신의 두 눈엔 사랑이 있어요. 타오르는 나의 마음은 어때요? 이대로만 영원히 있어요. 우리 사랑 하늘에 퍼지도록